묻지 말아요 잘 있었냐고 그렇다면 고개 끄덕이기엔 너무 힘들게 보낸 시간이었죠 지친 내 모습 보이지 않나요 우연히 너무 반가웠다고요 하지만 내게 그대 소식은 며칠 밤을 헤매게 하죠 나 이제 그대처럼 웃을 순 없어